우리 2016년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한 성도들이 있고 반 이상이 전혀 아직도 무장하지 않은 채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럼 영적 전쟁은 내 혼자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치르는 전쟁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내 혼자만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무장해서는 안 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가 다 무장이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어요. 보충해서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전신갑주로 입고 무장하여 영적 군사된 대시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나 다 들었는데, 들어도 다시 들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아직도 내가 좀 무장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자꾸 들어야지. 아멘? 들으신 분들은 다시 재무장하는 의미에서,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시고, 매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무장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갑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미국의 저명한 리서치 전문가인 조지 바너가 무감각해 버린 현대 글쓴이들을 솥 안에 개구리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솥에 물을 붓고 물을 끓이고 개구리를 넣으면 즉각 반응으로 개구리가 살기에서 튀쳐나옵니다. 확 뜨거워하고 튀쳐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그 상황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한 채 솥 안에서 서서히 삼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 속의 물결, 이 새 속의 문화에 영과 혼이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마귀의 공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진다는 것. 여러분 누구나 하루아침에 다 망하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이 솥 안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양심이 무뎌지고 무너져. 근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는, 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투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면역체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증세가 오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헤드에이크. 그 다음에, 기침을 한다든지. 그 다음, 배탈, 설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사인입니다. 내 몸에 지금 이상이 왔으니까 빨리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약을 먹든지 뭐 아스피린을 먹든지 아니면 설사를 먹든지 해서 빨리 먹고 대처해서 그러면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전쟁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금방 느낍니다. 센스티브하게 반응합니다. 아!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아, 지금 이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이 마귀를 대처하며 이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들로서 먼저 이 영이 깨어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약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뎌지면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을 못 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부터 영적 전쟁 시작합니까? 영적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이런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한 번도 마귀와 대적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의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이미 나는 벌써 마귀에게 치고 있다, 마귀 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마귀와의 싸움 중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는 지더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는 져서는 안 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 지면 우리의 영과 육이 다 멸망당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반드시 이기세요. 절대로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가져 보십시오. 11절 말씀 다 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13절에도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사는 날이 악한 날이에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악한 날.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늘 마귀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전시 중인데 여러분요. 전시 중인데 어떻게 긴장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편안히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영적 전쟁이 끝납니까? 2016년 12월 31일이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언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안 죽더라도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 영적 전쟁도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는 건 누구 앞에 선다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된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백전백패예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 없죠. 싸웁니까? 내가 어떻게 무장하지 않고 어디 가서 싸웁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들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무슨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에 하는 전신갑주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허물까지. 아멘.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로 입고 완전 무야장이 된다면,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섯 가지 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다른 건 다 입었는데 머리에 투구가 없어. 그럼 나중에 머리로 다른 건 다 가졌는데 가슴 흉배가, 의의 흉배가 없어. 그러면 가슴을 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빈틈이라도 있으면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완전 무장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무장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이 돼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싸워요. 자, 이것은 무슨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루트나, 공격하는 루트나 사용하는 무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률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전술과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완전 뚫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첫째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가 뭡니까? 답시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끼라. 진리의 허리띠를 끼라. 여러분, 사람의 지체 중에 이 허리가 중심이에요. 허리가. 그래서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면 이 힘을 쓰지 못해요. 그죠? 일어설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이렇게 물건을 넣을 수도 없고, 이게 뭐 척추나 이 허리를 다치면 사람이 아무 힘을 못 써요. 마찬가지로 병사들도 모든 무기를 어디에 차는가 하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에 방패도, 창도, 칼도, 총도 거기에 다 꽂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허리띠가 풀리다든지, 그 다음에 이 허리띠가 없으면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어느 성경 한 구절, 한 부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걸 말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 66권 전체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자,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가려서 읽거나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편식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보면요 빨간 줄로 쫙쫙 그어있는 거예요. 물론 좋지요.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은혜가 된 말씀이 말을 듣고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한 단락만 그것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앞, 뒤, 전, 후 전체 문맥을 다 살펴보아야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일부분만 알아서도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지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거리를 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또 장차 오는 내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 있잖아요. 교리. 교리적인 이 모든 기독교 천만에 관한 성경의 천만에 관한 진리 체계를 아는 것. 이게 진리의 거리를 뛰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고. 그래야 거짓과 참,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진리를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예?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요,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두고, 얼른 갈롱해서는 안 된다는 그대로 믿고 순종이 됩니다. 믿으신 마음에 아, 네. 하나님의 진리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면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돼요. 진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또 우리의 싸움은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의 군세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불의와 비진리와의 싸움이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라든지 교회와 교회 싸우 다툼과 분쟁을 이렇게 가만히 그 원인을 보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 편지를 가지고 싸우면요. 이건 막 진짜 막 피가 휘어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되죠. 진리 문제라면. 근데 대개 보면요. 진리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자리 나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누가 더 기득권을 가졌냐, 기득권 싸움. 또 교회 건물이나 재산이 있으시면요. 교회가 못 기다려 삽니까? 누가 재산을 먼저 차지하겠습니까? 재산 두고 싸우죠. 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권하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리사 안으로 교회는 진리 문제 아니면 양보하세요. 아멘? 양보하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와 싸우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대면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진리와의 싸움인데,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자의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이 왜 생깁니까? 이단. 이단들은요,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자기에 맞게 이렇게 탁탁 골라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 자의로 해석하고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도 나름대로는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너무 잘 알아서 자기 임의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 마귀의 수법을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가장에서 찾아가죠. 그럼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마귀나 이단의 가문 인생에 다 속아 넘어가요. 이게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네? 창세기 3장에 사탄이요, 이 뱀이 이 하와 여자를 꼬실 때,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꼬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사탄을 여러분 무섭게 보지 마세요. 이 사탄이나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귀신도 알아요. 아, 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요 더 많이 알아요. 또 우리를 공격할 때 말씀 가지고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하와에게 와서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 마귀는 벌써, 사탄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무슨 말 한가지 다 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멈칫하니까 그대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죽는다 했지 죽지 않는다 했습니까? 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엄청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심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케 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하여서 죄를 범하게 한다는 사실. 지금도 창조 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미혹되지 마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하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시편 119편 43절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뭔가 우리 마음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그 나왔다 하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경건훈련 중에 우리 가정성경통신공부하시는 이미 하시는 분들도 다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정독하시, 그리고 제가 문제를 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통독하는, 정독하는 거죠. 그 3년 하면 이 성경 1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했어요? 한 6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큐티한, 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인데, 그날 큐티 본문 가지고 서로 묵상하고 쉐어링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매 주부에 보시죠. 주부에 보면 매 주간 큐티 묵상 말씀이 나간다. 여러분 그냥 보십니까? 그 매일 나오는 성경 본문 묵상한 큐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한 장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이것도 지금 두 번 정도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가 하는 가정성경 동신공부나 매일 큐티 말씀을 계속해 묵상해서 계속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신도 모르게 쌓여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통념적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올 성도님들은요, 이건 필수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새해부터 시작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의 허리띠를 띠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굳게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에 굳게 세운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무오나 성령의 절대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미국만 보십시오.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 세워진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점 이 청교 신앙을 잃어가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지목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성령 가르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도 없애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위반되는 또 신앙의 기독교 신앙에 위반되는 학설과 또한 이 문화와 영화, 이 다빈치 코드 같은 또 예술을 없다 하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거짓이며 허위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다 미혹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탄의 거짓 기적과 속임수와 감은 이슬에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가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다 찾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 누굽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 이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속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것. 이제 말씀하시면 우리 상성도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것이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기다리십시오.